기억이 나질 않는다. 확실한 건 그가 내게 미안하다고 했다. 총 맞은 것처럼 정신이 너무 없어 웃음만 나와서 그냥 웃었어 그냥 웃었어 그냥 허탈하게 웃으며 하나만 묻자 해서 우리 왜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헤어져 어떻게 구멍 난 가슴에 일어서는 널 따라 무작정 쫓아가서 도망치듯 걷는 너의 뒤에서 너의 뒤에서 소리쳤어 구멍 난 가슴에 7시가 되면 난 어김없이 일어난다. 양치를 하고 샤워를 한다. 바뀌는 건 없다. 이별이란 그런 것이다.